어젯밤은 잠을 좀 설쳤어. Yeah. 너의 생각이 좀 많이 나서. Yeah. 불을 껐다가 켰다가 다시 껐다가 켰다가 그 사이사이 자꾸 재우는 건 너의 웃는 모습과 먹는 모습 귀여워서 참기 힘들어. Yeah. 또 연락하고 싶어져. Yeah. 애매하지만 애매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 사이 아닌 것도 아닌 것처럼 평일과 주말 사이 그 어디처럼 뭘 와서 뭐큼 또 이어져 우리 지금 Thursday 채우고 싶어 너의 weekend 나의 weekend 우리 지금 Thursday 말하고 싶어 나의 비밀 너의 비밀 아직은 너와 Thursday Thursday Thursday yeah. 꿈꿈에 너의 Sunday Monday 채우고 Monday 채우고 싶어 너의 weekend 나의 weekend 말하고 싶어 나의 비밀 너의 비밀 yeah. 난 너 하나 때문에 매일 불안해 느리게 흐르는 시간은 너무해 내 짧은 손톱이 내 맘을 대신해 주말이 이렇게 간절했었는지 꿈속에서도 몇 번을 그렸어 내 권책은 이 단어로 꽉 찼어 너와 여행하는 산산 마음으로 월요병도 이겨냈어 애매하지만 애매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 사이 아닌 것도 아닌 것처럼 평일과 주말 사이 그 어디처럼 뭘 와서 뭐큼 또 이어져 우리 지금 Thursday 채우고 싶어 너의 weekend 나의 weekend 우린 지금 Thursday 말하고 싶어 나의 비밀 너의 비밀 아직은 너와 Thursday Thursday Thursday yeah 그 꿈에 너의 Sunday Monday 채우고 Monday 채우고 싶어 너의 weekend 나의 weekend 누고 싶어 나의 비밀 너의 비밀 기다린 만큼 모든 것이 애틋해 널 바란 만큼 더 꽉 끌어안을게 네 맘의 빈틈 내가 더 채워줄게 내 품에 안긴 다음 넌 눈만 감으면 돼 검은색 달력에 한통 검은색 바뀌지 다 너를 따라 바뀌지 주말을 빼고 공일 빼도 우리 달력엔 밝은 날이 가득해 yeah, yeah. 우리 지금 Thursday 채우고 싶어 너의 weekend 나의 weekend 우린 지금 Thursday